입술이 내게 말하는 것 같은데 또 그녀가 웃죠 혼자 마음속으로 나도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그대 그저 내가 아는 거죠 아무도 몰라 이별을 했던 혼자만의 긴 밤도 있었죠 그댈 두고서 나의 마음은 비었다 저물죠 그대가 잠든 사이에 저기 그대가 걸어오네 내게 인사해 그저 반가운 게 아닌 나를 혹시 알까요 짧은 꿈 같은 순간 둘이 마주 선 순간 우리 둘만 남겨놓고 하얗게 지워진 세상에 우리 그려보지만 아무도 몰래 이별하겠죠 잠든